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도미녀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도미녀는 소도지방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고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미녀입니다. 소도미녀는 일명 소북지방 미녀 또는 량소지방 미녀라고도 불리웁니다. 소도지방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미녀가 가장 풍부하게 발전해온 것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소도미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노동과 오로노동 생활을 반영한 노동미녀들과 사람들의 세태풍속 생활을 반영한 소정미녀들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노래는 양산도, 령강기나리, 령강타령, 모내기타령, 난봉가, 군용변가, 산연불, 수심가, 연파말리, 봉죽타령, 장산곶타령, 뽕타령, 물레타령, 서도아리랑, 호미타령 등이 있습니다. 서도미녀는 일반적으로 선율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유창하며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여 사람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호락에 되어 있으며 밝고 약동적인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비록 애처로운 정서의 노래라 해도 구김살이 없고 유순한 아름다움 속에 감칠맛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묘한 장식음이나 고유한 굴림새들로 인해서 다른 지방 미녀들과 현저히 구분됩니다. 소도미녀에서 많이 쓰이는 장단은 타룡장단, 자진모리장단, 양산도장단, 동독홍장단이며 중모리장단을 쓰는 경우에도 양산도장단과 배합해서 씁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소도미녀는 우리나라 미녀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요를 위주로 하여 민족음악을 발전시킬 때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 문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여 사람들이 이해하고 부르기 쉬운 우수한 선율적 특성을 가진 소도민요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양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양산도는 수도 지방의 미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양산도라는 제목은 양독 맹산길을 의미합니다. 대동강을 따라 펼쳐진 양독 맹산과 평양의 명승들인 모란봉, 부병루, 청류벽, 대동문 등의 경치를 연상시키는 시구들은 아름다운 저국강산에 대한 한없는 자랑을 선율에 담아 한껏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썰어움 조식에 기초한 노래의 선율은 명랑하면서도 힘있고 활기있으며 낙천적인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특색 있는 장단은 흥겹고 명랑한 노래들의 논리 적용되면서 양산도 장단이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노래에서 가사의 한문투나 선율의 유흥적인 정서는 오늘의 시대적 미감에 맞게 새롭게 개작되었으며 여성 사중창, 합창, 재창, 광연악 등 다양한 연주 형식으로 논리 연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뽕타령을 들으시겠습니다. 수도지방의 미녀인 뽕타령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방 인민들의 노동생활 과정에 나온 노래로서 논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점차 서정민녀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다사에서는 이 지방 인민들의 근면한 노동생활과 그 속에서 맺어지는 처녀청각들의 서박한 애정생활을 통속적이며 인민적인 시어로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굿고리 장단을 타고 흐르는 선율은 흥겨우면서도 낙천적인 서정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노래는 한 줄씩 주고받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래는 오늘도 다양한 형식으로 형상되어 논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령강기 나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지화자 조금 평안남도 룡강지방을 중심으로 논리 포진 민요 룡강기 나리는 지난날 넌김, 밭김을 메면서 부르던 소도지방의 대표적인 노동민요입니다. 가사에는 소위 바다를 낀 이 지방 인민들의 생활과 서박한 심리종소 상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율은 중추음들을 자유로운 길이로 연장하고 그 사이사이에 독특하고 섬세한 굴림새들을 삽입함으로써 사색적이면서도 허수적인 정서를 더욱 짙게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구성지게 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노래는 점차 도시민요 가수들의 가창 정목의 하나로 인입되면서 유흥적인 성격도 일부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민요에는 소도민요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선율적 특성들이 깊이 체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민족 음악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룡강기 나리는 유창하고 섬세한 선율적 특성으로 해서 민요 가수들의 덕창곡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노래를 가지고 창작된 가무 작품은 국제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